뻔한 몇 마디 언어론 표현 안 돼 흔한 JPG 이걸론 부족한데 눌러봐 F5 둘러봐 웹사이트 널 닮은 건 없어 baby 한낮의 교실 어딘가 나른할 때 불어오는 breeze 넌 그런 느낌인걸 곁에 있으면 늘 평온해져 혹시 너도 got me baby 느낌 Can't take my eyes off you, yeah So I miss my quote 어떤 표현